좋다 좋다. 어여비 됐을까 내 이가게 다 SOS와 마주다 호라마산이 고고 됐음 나오잖아 난이 가나가오 나라 김미토 코인이 오지다 진여 길에 있고 또 때요리 뭐 지구 주노 호가 마시네 마주와 이와나 켜와 가나이 대쇼 코토바와 이가 이니 뭐 말을 구워 힘에 때로노 솔직히 나 김미도 마루 내 지큐 무기 워 모아 수요니 기사